노래 속에 새겨보는 달양의 역사.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김일성 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심으로 하여 지난날 역사밖에 밀려났던 인민대중이 시대와 역사의 중심에 서서 자기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 나가는 역사의 새 시대, 주체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시와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수령님 모시고 천년만년 살아가리. 추억의 일항을 남기며 흘러가는 곳 세월이라지만 세월과 함께 가까이 더 가까이 오시는 분. 아, 우리 수령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평범한 나의 집도 찾아주시던 그 인자한 모습으로 오늘도 고향에 오시는 듯. 오시오. 오시오, 못 잊을 그날처럼 허물없이 토방 위에 앉으시오. 처소에서 보내온 편지도 읽어보시고 우리 집 살림살이 형편도 다시미 헤아려 주실 듯.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오실까, 내일이면 오실까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들이 동굽길을 정이 쓸고 있는 것이 아니던가. 이른 새벽 깊은 밤 가리심 없이 인민을 찾고 찾으시던 그의 거룩한 자옥은 이 시각도 우리의 가슴속에 새겨지고 있거니. 날이 가고 달은 가도 수령님 허물없이 앉으셨던 우리 집 그 토방 위에서 나의 손자도 사랑의 선물을 받으며 자라는 이 세월. 아, 이 땅의 세월은 어버이 수령님을 높이 모신 인민의 세월. 세월에도 그의 사랑이 어려있어 연륜을 새기어도 흐름을 몰라라. 그렇더라, 우리 수령님만은 세월이 천만년 가도 가까이 더 가까이 인민의 마음속으로 오시는 것이여라.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만세 소리, 노동당 만세 소리가 높이 울리는 오늘의 빛나는 현실을 대하며 우리는 심장으로 새겨왔습니다. 자국의 부강 번영을 위하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이 땅 위에 가장 오란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일떠 세워주신 어버이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하게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며 백두산 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천년만년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존중으로 받들어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투쟁에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나갈 것입니다. 수령님 모시고 천년만년 살아가리 시와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